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. 대외문화연락위원회,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,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각급 기관들과 평안남도, 황해남도, 강원도의 여러 군과 단위의 근로자들은 약품과 천막, 식료품을 비롯한 많은 지원 물자들과 자금을 마련해서 북부 전선에 지원했습니다.